우리나라의 김일성종합대학지구환경과학부에서 대자연계절을 추동하는 과학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해가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 생산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량 물관리 지원 체계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서 대동강 유역을 비롯한 여러 강 유역들에서의 큰물 피해를 미리 막고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의 대서양 연어 양호를 위한 연구사업과 인공 바닷물 제조를 위한 연구사업, 그리고 해류 자원, 파도 자원, 저수력 자원을 이용한 자연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환경과 생활 환경을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에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